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렌테베 텔레비전 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증강한 땅크 장갑 보병 요원대 겨울철 도하 공격 전술 연습을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스파냐 바스코 주체사상연구소조 인터넷 홈페이지는 우회 소식과 함께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5중읍 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314 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 려명거리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 지도 소식들은 5중읍 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314 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 고 강기섭 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신 소식을 올렸습니다. 언론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진 분원들을 모셨습니다.